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과 또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심히 반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남북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언제 반역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북 이스라엘과 또남 유다가 모두 심히 반역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어떤 말을 내뱉냐면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먼저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그 가로하고 재난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예,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 리도 없고 전쟁과 기근이 온다고 하는 이 심판의 그 경고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서도 그래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예. 선지자들이 바람과 같이 쓸데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또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한 그 심판과 경고가 선지자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 박민우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 말씀도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언하세요.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 입에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있는 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이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불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그냥 선지자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말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 예. 반드시 임하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5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니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보다 더먼 곳에서 예, 그리고 더 오래된 민족, 예, 말을 알아줄 수 없는 민족, 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할 것을 그 나라를 지목하고 계세요. 그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시면서 그 화살통은 열린무덤이다. 화살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화살통인데 그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서 쏘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쏘는 화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다 용사이고 그들이 너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들을 빼앗아 먹고 또 포도나무 양떼와 소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그들이 믿었던 것들, 그들을 배부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북방에서 온 그 민족이 다 먹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여기 그들은 이제 다 빼앗긴 자들, 나중에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금은 나무 돌 같은 것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것들과 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좋아했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 우리가 섬기던, 우리가 추구하던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좀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들이 이제 쏟게 되어지죠. 시간과 에너지들을 쏟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또 못 나오게 되어지고 저를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제대로 제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또 더 나아지지는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더 가까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그분의 삶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그 이렇게 마음에 또 걱정이 되고 약간 두려움이 앞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사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들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제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내가 제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에 또 제안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지도 또 믿지도 않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도 회복의 씨앗을 심어두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 보면 단어가 하나가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하지만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려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이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 무너뜨리지 말고 완전히 뽑아버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라.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만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 진멸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파괴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회복의 근거. 여러분, 종자씨를 남겨놓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 그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맞았거든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많이 드셨는데 내가 잘못하는 때가 있으면 뭐 그때마다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아니었는데 참고 참으시다가 한 번씩 이제 매를 드세요. 그러면 그 매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의 매. 그러면 내가 이제 맞으면서 진짜 아프게 맞고 눈물 나게 맞는 때가 있지만 근데 그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이후에가 돼서는 저희 어머니가 때리지 않으셨는데 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그 매를 들어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또 그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무도 제가 잘못했다고 보면 저희 아내나 저에게 싫은 소리 조금 하지 다른 사람은 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물론 뭐 가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고민하고 상의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좀 담임 목사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자체가 복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드시는데 그게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